조선민주주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황해북도, 강원도, 량강도, 남포시 군중집회가 13일에 각각 진행됐습니다. 지방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집회들에 참가했습니다. 집회들에서는 조선민주주민공화국 정부 성명이 낭독되고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연설자들은 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걸거들며 또다시 유엔의 간판을 도용하여 제재 결의를 조작해낸 미국과 적대 세력들의 극악무도한 날강도적 망동은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특대형 국가 테러 범죄라고 준열이 규탄했습니다. 백두의 전출 명장이신 경연훈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계시고 핵무기보다 위력한 일심 단결이 있는 한 지구상의 강적들이 대를 지어 덤벼든다 해도 최후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당의 두려에 굳게 뭉쳐 조선혁명의 영원한 승리의 추동력인 일심단결을 천백배로 다지며 자력자강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항량을 일으켜 나갈 때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어 군중 시위들이 있었습니다.